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상간 그립습니다. 자주 고름 입에 물고 눈물 흘리며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랑아 못 잊을 사랑아 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도 절이 객창 붙고 성이 서럽습니다. 하염없이 바라보고